동화 한국어 버전. 춤추는 12명의 공주. 옛날에 12명의 딸, 즉 12 공주를 둔 왕이 살았어요. 그들은 모두 각자 서로 아름다웠지요. 모두들 젊었기 때문에 왕은 공주들을 결혼시킬 계획을 세웠어요. 하지만 곧 왕은 12명의 공주가 밤새 춤을 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답니다. 성 안에 누구도 공주들이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했죠. 왕은 근심했어요. 왕은 공주들이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방문을 잠갔죠. 하지만 모든 노력은 다 헛수고였어요. 왕은 공주들의 신발에 나 있는 구멍을 발견했거든요. 왕은 걱정이 되어 공표했어요. 공주들의 춤에 대한 비밀을 밝혀내는 사람은 그 누구라도 공주와 결혼할 기회를 갖게 될 것이다. 그리고 내가 죽은 후에는 왕이 될 것이다. 하지만 3일 밤동안 알아내는 데 실패한다면 목숨을 잃게 될 것이다. 이 소식은 바람과 함께 퍼졌어요. 그리고 곧 한 왕자가 공주들의 비밀을 밝히려고 나섰지요. 저는 이웃나라에서 온 왕자입니다. 공주님의 비밀을 밝히기 위해 이곳에 왔습니다. 왕자는 따뜻한 환영을 받았어요. 저녁 식사 후 밤에 잠잘 곳을 제공받았지요. 그 방은 공주들의 방 가까이 있었어요. 왕자의 침대는 공주들이 춤을 추러 어디로 가는지 알 수 있도록 공주들을 쉽게 지켜볼 수 있는 곳에 놓여져 있었어요. 공주들의 방문은 열려 있었어요. 왕자는 자신의 방에 있었지요. 두 명의 공주가 왕자에게 다가와 와인 한 잔을 주었어요. 왕자는 와인을 마시고 공주들이 무엇을 하는지 지켜보기 시작했지요. 왕자는 얼마 동안 앉아있다가 졸려서 잠이 들고 말았어요. 아침에 왕자가 깨어나서 공주들이 이미 춤을 추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죠. 다음 날, 그리고 그 다음 날 밤에도 마찬가지였어요. 네 번째 날, 왕자가 해답을 찾지 못하자 왕은 무자비하게 왕자를 죽였어요. 이후 같은 이유로 많은 사람들이 나섰지만 모두들 비밀을 밝히는 데 실패했어요. 모두 왕에 의해 죽임을 당했죠. 왕은 그들을 죽이는 것이 기쁘지 않았고 공주들의 비밀스러운 춤에 대한 답을 얻지 못한 것이 슬펐어요. 왕국에 한 군인이 있었어요. 그는 부상 때문에 군대를 떠나야만 했죠. 이제 할 일이 없어진 그는 왕의 도시로 가기로 결심했어요. 가는 길에 그는 한 노파를 도왔지요. 노파는 고마워하며 물었어요. 어디를 가는 중이요? 저도 모르겠네요. 왕의 도시로 갈까 생각하고 있었어요. 공주 때문에? 아니요. 그게 공주랑 무슨 연관이 있는데요? 왕의 발표 내용을 모른단 말이요? 들은 적 있어요. 하지만 제 생각에는 그걸 얻으려다가 제 삶을 잃을 것 같습니다. 시도했던 다른 많은 사람들처럼요. 가기 전에 주는 와인은 절대 마시지 말아요. 그런 다음 잠든 척하면 된다오. 이렇게 말하며 노파는 그에게 망토를 주었어요. 이걸 입으면 눈에 보이지 않게 될 거예요. 열두 공주를 쫓아가는데 도움을 줄 거랍니다. 군인은 노파에게 고마워하며 왕의 성으로 떠났어요. 왕은 역시 그를 환영했죠. 군인은 다른 지원자들과 똑같은 대우를 받았어요. 저녁이 되어 군인은 공주들의 방 가까이에 있는 방에 들어가도록 허락을 받았죠. 얼마 후 가장 나이가 많은 공주가 군인의 방으로 들어왔어요. 안녕하세요, 공주님. 안녕하세요. 제가 와인을 좀 가져왔어요. 저희가 드리는 환영의 음료로 받아주세요. 군인은 눈치를 채고 있었어요. 와인을 모두 마셨지만 벌컥벌컥 삼키지는 않았죠. 혀 밑에 스펀지를 두었거든요. 공주가 방을 나가자 군인은 스펀지를 꺼내고는 잠든 척했죠. 이 모습을 본 공주들은 모두 기뻐했어요. 그들은 모두 밖으로 나가기 위해 옷을 차려입었죠. 모두 준비가 되자 맏언니인 공주는 침대를 두드렸어요. 곧바로 침대는 땅 밑으로 가라앉는 것이 아니겠어요? 12명의 공주는 한 명씩 입구를 통해 내려갔어요. 군인은 이 모습을 보고 있었죠. 망토를 입은 군인은 그들을 따라갔어요. 막내 공주와 함께 내려가고 있었죠. 계단을 반쯤 내려갔을 때 막내 공주가 두려움을 느꼈어요. 누군가 나와 함께 걷고 있는 것 같아. 가끔 어둠을 따라 걸으면 그렇게 느껴져. 어서 따라와. 군인이 공주의 옷자락을 약간 잡아당겼어요. 공주는 더 무서워졌죠. 누가 내 옷을 잡아당기고 있어. 정말 무서워. 못에 걸린 거잖니. 빼내고 어서 따라와. 군인은 미소를 지으며 공주들을 따라 걸었어요. 공주들은 아름다운 정원으로 갔어요. 나무의 꽃잎들은 모두 은이었답니다. 군인은 훗날을 위해 잎을 하나 땄지요. 그러자 찢어지는 소리가 났어요. 막내 공주는 다시 무서워졌어요. 저 소리 들었어? 그래, 기쁨의 총소리잖아. 우리가 남자를 한 명 더 해치웠으니까. 그들은 나뭇잎이 모두 황금으로 된 정원을 향해 들어갔어요. 군인은 잎을 하나 땄어요. 다시 찢어지는 소리가 났죠. 맏언니가 막내에게 무시하라고 했어요. 계속 가다가 공주들은 다이아몬드로 가득 찬 길로 들어섰어요. 군인은 다이아몬드를 땄지요. 그때 역시 막내 공주는 찢어지는 소리를 들었고 무서워졌어요. 그때 그들은 아름다운 호수에 도착했어요. 그곳에는 12명의 왕자가 12척의 배와 함께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지요. 공주들은 각자 왕자들을 따라 함께 앉았어요. 군인은 막내 공주를 따라가기로 했어요. 공주님, 오늘따라 배가 매우 무겁게 느껴지네요. 저는 힘껏 노를 젓고 있답니다. 모르겠어요. 하지만 온기가 느껴지네요. 12척의 배는 호수 건너편에 도착했어요. 그곳에는 아름답고 멋진 성이 있었어요. 12커플들은 성으로 들어갔고 투명한 군인도 따라 들어갔죠. 모두 호란으로 들어가자 음악이 시작되었어요. 12공주는 왕자들과 활기차게 춤을 추었어요. 그들은 3시가 될 때까지 춤을 추었고 신발에 구멍이 날 때까지 춤을 추었어요. 공주들은 돌아가기로 했어요. 12왕자들은 노를 저어 호수 건너편으로 돌아왔어요. 이때 군인은 맏언니 공주와 함께 앉았죠. 공주들이 방으로 막 돌아오려 할 때 군인은 먼저 달려와 침대에 누웠어요. 그때 공주들은 방으로 천천히 들어왔죠. 아, 무사히 돌아왔어. 옷을 갈아입고 자러 가자. 매일 밤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군인은 그들을 따라갔고 증거를 모았고 공주들보다 먼저 침대로 돌아왔죠. 마지막 날 왕이 군인을 불렀을 때, 폐하, 공주님들은 모두 방 밑으로 가십니다. 그곳에 왕궁 밑에 성이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이야기를 설명했죠. 왕은 커다란 커튼 뒤에서 이야기를 듣고 있는 공주들을 쳐다봤어요. 이것이 사실이냐? 여기 증거가 있습니다, 폐하. 그리고 은과 금으로 된 나뭇잎과 다이아몬드를 내보였어요. 공주들은 이제서야 사실을 시인했죠. 그들은 무슨 일을 했는지 사실대로 말했어요. 왕은 그 사실을 알고는 기뻤어요. 왕은 군인을 축하했죠. 내 딸 중 누구와 결혼을 하고 싶으냐? 저는 보기보다 어리지 않으니 가장 나이가 많은 따님과 결혼하고 싶습니다. 왕은 신하들에게 결혼에 필요한 것들을 마련하라고 명령했어요. 그리고 같은 날 결혼식이 열렸죠. 내가 죽은 후에 나의 사위가 왕위를 이을 것이다. 그들은 이후로 모두 행복하게 살았답니다.